줄 몰라도 it's me. 내 눈이 너만 바라봤나 나 나 나도 모르게 변했어 사랑을 알았어 이제 나 울지 않을 수